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감정을 언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누군가는 말로 직접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눌러담은 편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눈빛만 봐도 느껴지도록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감정들을 단순히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고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찾는 여행에서 문득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요. 여행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낭만적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엔 또 사람 간의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현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전국 일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도시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으로 떠나는 전국 일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슈퍼주니어 KRY 별의 동화 밤하늘에 별들 그 속에 네가 아직도 여전히 그리워서 달빛은 춤을 추죠 인연이라고 했죠 깊은 밤 그 길 위에 환한 별이 여기 숨었던 별헤던 밤 기억에 혼자서 랄랄라 노래하고 바람은 춤을 추었죠 남원시는 전라북도 동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원시라는 이름은 통일신라의 행정구역인 구주 오소경의 남원경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이름인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원시는 전라도에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자면 1895년 23부 개편 때 전라도는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로 나눌 만큼 규모가 크고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덕분에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 최고 강성장군 중 하나였던 김계남과 그의 부대가 무력으로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경제 개발로 인해 남원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5년 9만 3천여 명이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8만 662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원의 매력을 알아보고 다시 남원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미래 터치 러브. 지리산과 섬진강이 빚어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는 춘향과 흥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특히 광안루원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의 배경지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조성해놓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입니다. 저기 건너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안루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춘향 테마파크입니다. 춘향 테마파크는 요천을 사이에 두고 광안루원과 마주보고 있으며 만남의 장, 맹약의 장, 이별의 장, 실현회장, 축제회장까지 다섯 개 마당으로 춘향 테마의 일대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둘러볼까요? 먼저 만남회장은 전통의 미와 현대적 요소가 가미돼 있고 춘향전에 등장하는 성춘향, 향단이, 월매가 반겨줍니다. 이어서 맹약회장은 이곳에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의 안녕과 사랑을 맹약해주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사랑, 이별회장은 조선 중기의 동헌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고 춘향전의 주요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춘향이가 된 기분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실현회장입니다. 춘향이의 가슴 아픈 이별과 옥중 생활을 재현해 놓은 곳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의 축제를 즐기고 여러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축제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백예린 바이 바이 마이 블루. 난 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여기서 무얼 만큼 더 나아지고픈 걸까? 너도 똑같은 것 아는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많이 가져도 난 아직 너 같진 않아. 아픈 기억도 위로 매일 혼자 걸어놔. 아플 걸 알아도 자꾸 마음이 가나봐. 그래서 자꾸 내게 욕심을 내나봐. 오늘 남원에서 맛볼 음식은 추어탕입니다. 남원의 향토 음식으로는 과거 은어가 유명했으나 요천이 수질을 예전만큼 유지하지 못하여 현재는 미꾸라지를 이용한 추어탕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미꾸라지가 남원에서 잡히게 됐냐고요? 남원은 섬진강 줄기가 흐르는데 풍부한 퇴적층이 형성된 작은 하천과 개울들이 많아 민물고기가 많아지면서 미꾸라지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원인 만큼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남원의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 시래기, 된장, 들깨 등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 끓여냈습니다. 남원의 추어탕 인기는 무려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남원의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넣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다들 맛보세요. 정말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목을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갈아서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깊어진다는 입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40여 곳의 추어탕 전문점들이 모여 추어탕 촌까지 만들어졌다는 사실. 에픽하이 해픈엔딩. This goes out to all the heartbroken. Nah, never mind. 말해 뭐 해. 위로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 감성팔인 칠색. 난 행복에 인색해 돈 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술 사람 다 쉽게 취하고 끝이 추잡하나 툭하면 성질내 고판을 깨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미워서 죽일 듯이 끝장을 내 어차피 이별은 멀쩡히 숨 쉬는 이 맘에 묻게 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일 묻지마 너 괜찮은지 내가 바라는 건 나를 닮은 무심함 온 세상이 떠는 가짜는 청승 사랑 따위 거룩해봤자 그저 본능 웃겨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게 인간의 짐승 만드는 게 이런 어렵게만 나 쉽게 이별할 때마다 술잔 속에 채운 그 술처럼 투명했더라면 조금의 숙취라도 있겠지 넌 금세 또한 모금에 목을 매 처음엔 확 불타는 너야 식을 땐 그 사람 목에 쇠사 슬거는 너야 늘 타는 거야 그 사람을 떠나야 했던 이유 별 이유 버림받은 쪽은 always you 너에겐 사랑이란 노름이 다른 누군가에겐 전 재산인 걸 모르니 사치스런 눈물로 동정을 산 후 그 빚은 다음 사람이 대신 갚는 그 reason 누가 알아 맘대로 해 맘에 드는 사람에게 맘에 반대로 해 참 외롭게 사는 네가 아니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Love's got me singing like 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너라고 다를 건 없잖아 늘 같은 ending 그저 그런 해프닝 이 해프닝 뭐 어쩌겠어 이번은 다르다 옛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남원으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후회로 가득 차는 것 같은데요. 이몽룡과 송춘향의 사랑 이야기만큼 소설 같은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되길 바라며 오늘의 9일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 하동, 보성, 순천, 남원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조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UBS